Integrated Korean Beginning 2 Lesson 10 가족 Conversation 1 Eugene and Mark talk about their family background.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 유진 씨, 이번 주말에 할 일이 많아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사촌 누나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같이 한국 비디오 볼 거예요. 유진 씨는 미국에서 태어났지요? 아니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두 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마크 씨 가족은 어디 사세요? 부모님은 시드니에 계시고 여동생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가족들하고 자주 연락하세요? 바빠서 자주 연락을 못해요. 다음 주에 여동생이 서울에 와요. 아, 그러세요. 좋겠어요. Please repeat each phrase.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이번 주말에 할 일이 많아요? 유진 씨, 이번 주말에 할 일이 많아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볼 거예요. 한국 비디오 볼 거예요. 같이 한국 비디오 볼 거예요. 저녁 먹고 같이 한국 비디오 볼 거예요.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같이 한국 비디오 볼 거예요. 사촌 누나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같이 한국 비디오 볼 거예요. 태어났지요? 미국에서 태어났지요? 유진 씨는 미국에서 태어났지요?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이민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두 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어디 사세요? 가족은 어디 사세요? 마크 씨 가족은 어디 사세요? 공부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여동생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계시고 여동생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시드니에 계시고 여동생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시드니에 계시고 여동생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연락하세요? 자주 연락하세요? 가족들하고 자주 연락하세요? 못해요. 자주 연락을 못해요. 바빠서 자주 연락을 못해요. 서울에 와요. 여동생이 서울에 와요. 다음 주에 여동생이 서울에 와요.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좋겠어요.